줄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도록 영원하지도 않도록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낯설 것보다 짧은 사랑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룡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